웃어 외톨이 선척하는 겁쟁이 모든 양아치 홀로였던 내게 사랑 따윈 벌써 잊혀진 지 오래 주 시간 속에 더 이상은 못 듣겠어 희망차 사랑 노래 나나나나 그저 길들여진 대로 각본 속에 노래 나는 슬픈 비애로 난 멀리 와버렸어 I'm coming home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 제자리로 언제부턴가 나 yeah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'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난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마자리 여자들 과연 내 실수 하룻밤을 사랑하고 했으면 실증 책임지지 못할 나의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지 그 멈출 줄 모르던 나의 위험한 질주 이젠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없는 기쁨 나 벼랑 끝에 혼자 있네 I'm going home 나 다시 돌아갈래 예전의 제자리로 언제부턴가 난 yeah 사람들은 시선을 두려워만 해 하지만 그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네 I'm a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마자리 더러운 쓰레기 가끔 내려놓고 싶어져 I wanna say goodbye 이래 끝에 방황이 끝나면 부디 후회 없는 죄로 둡는 감을 수 있길 Loser 외톨이 산척한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난 Yeah!